조금 그렇지 거친 세상에서 둘이서 멋지 게 드림 Mr. Drippin' Let it kick in 나쁜 생각들은 지우고 넌 이제 dippin' Tonight 아무도 못 말려 즐겨보자 모두 party 이렇다 함께 다 깜빡하니까 좀 밤새 세상이 떠나가게끔 I'm fine, not fine 그냥 눈 받아 뭐든 할 수 있어 이 맘 너도 나와 가기를 바래 똑같으면 말해 그렇다면 나도 좋아해 그렇지.